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내 허물을 도말하며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해서 말씀 나누고 오늘 또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결국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야기를 막판에 하다 보면 자기를 비하해요. 그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비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자기 존중감, 건강한 자기 존중감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래요. 그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사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무시하는 이제 그런 처사이죠.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했고 귀한 것으로 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었고 하나님을 겉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배반하며 살았었고 자신의 길을 살았었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잘살것 같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우상숭배가 시작됐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또 다가오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표현하세요. 주님의 징계와 심판도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때로는 듣기 싫은 말 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요, 듣기 싫은 말할때 있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하면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한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야 돼요. 일부러 안 띄우고 그랬어요. 저 요번 달부터는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 찾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힘들다, 괴롭다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뭐 와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분입니까?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이 없어요. 제물을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죠. 자,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달라고 그러신 걸까요? 주님이 내 양이 좀 필요하고 재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됩니까? 뒤에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라고 말해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럼 뭐든 그럼 번제할 양을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관계 때문에 가져오는 것, 헌신의 기쁨 때문에 가져오는 것, 그거 기쁜 마음으로 받을 텐데 달란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너한테 언제 달라 한 적 있었냐, 내가 너한테 유황 때문에 뭐 달라고 뭐 달라고 그런 적 있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내 마음의 진심을 모르느냐라는 거죠.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는 건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의 제물들이죠. 하나님 받으신 아름, 우리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자기의 문제만, 자기의 죄짐만 자꾸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덮어씌우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에서 너는 나를 계속 괴롭히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 이루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나눠지고, 여러분 정말 앉아서 주님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나주시고 다른 거 말고 그거 하나로 즐거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좋은 태도도 아닌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끊임없이 달라 해요. 거머리처럼. 거머리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달라 그런단 말이죠. 초보예요. 그럼 주님이 다 주세요? 적절하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안 좋은 것들 줘서는 안 될 건 안 주세요? 또 길이 아닌 건 또 안 가게 하세요? 이 부분에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안 주니까 상처를 입어버려. 이게 초보예요? 이게 초보예요? 중수 정도 좀 가면은 아, 이게 인생이 하나님과 조율해야 인생이 행복하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조율하는 게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수 정도에 올라오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나의 뭘 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라는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버나드의 사랑의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그건 누구나 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계산적으로,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날 잘해주네?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좋아하는 거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대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됐어. 이게 확 전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심의 전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어떤 상대가 더 좋아 본 적 있으세요? 예,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단계가 있어요. 초고수의 단계가 있어요. 초고수의 단계. 초고수의 단계 하나 더 올라가요.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을 위해서 막 희생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돌보는 단계. 이게 건강한 자기 사랑의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건요,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의 파도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서핑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서핑을 배우다 보면 잘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야호 그러죠. 나 그럼 자 다시 한번 고난의 파도야 와라 이럴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이게. 그죠? 그럴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란 사랑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와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보석을 발견한 시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생기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 그런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막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 존중하지도 않고 뻣뻣하고 고통스럽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몰라요. 건강한 자기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버리는 거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뻣뻣하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고 늘 죄의 그 무게만 하나님께 자꾸 실어드리고 힘들게만 하는, 불평만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논리전개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너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 너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나는 너희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말할 거야. 죄의 모든 걸 도말할 거야. 근데 그러면서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나, 곧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주님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합니까? I am who I am.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풉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건 절대 타자라 그래요. 절대 타자. 인간은 이렇게 얘기 못 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존재하신, 절대 타자이시죠. 그분이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내가 곧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얘기하길 원한다.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나 자신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장점이 아니에요. 내 훌륭한 종교성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분위기상. 그죠? 하나님 사랑에 있고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에 계속 실패만 나와요. 9월의 문제는 내 장점이나 내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와, 저는 이 다윗이 구약 사람이지만 신약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편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나 곧 나.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그 하나님 대신에 정확하게 아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습,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세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절대 안 놓으실 겁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발견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어떻게 만납니까? 방향이 완전 반대잖아요. 이렇게 멀리 죄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가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해요.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정으로 보여주세요.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절정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포착하고 알고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정말 바른 기독교는 요새 찾기 어려워요. 진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그 믿음의 문이 열린 자들 그리스도인 날 그래요. 제가 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좀 위로가 필요했었어요.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막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침 새벽 내내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주셨어요.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뭐 이런 노래들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를 새벽에. 근데 이건 좀 느낌이 이상해. 기분이 확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기분도 이게 비 내릴 때 땅을 질척거리게 걷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축 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한 안정감이 들어와요. 네, 그런 기분 아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유마하는 거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성경을 하나 영문 성경을 갖게 되어졌는데 첫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이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우와, 전기 맞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고린도후서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DNA,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안고 다른 걸 하면요, 십수년을 섬겨도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의식이 열려지고 영 전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곧바로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자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 나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나드의 사랑의 단계처럼 이미 사도들은요, 이 사랑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럴 때그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불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적으로 알지 않게, 계산적으로 알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어진 자,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거듭난 자,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문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New Creation이라 얘기를 해요.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삶이 새로워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할렐루야. 인생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DNA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DNA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 DNA가 달라지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의 구원, 죄사함의 역사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진 그 사랑과 화목의 역사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비가 있어요. 사랑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 용서의 초대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삶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들은요, 이 자기 사랑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달은 자들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처럼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후배들에게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상 받는 자리에서 그냥 권면 하나 하겠다라 하더니, 하나님을 믿어라,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라, 죄에서 멀리해라, 기도하는 법을 꼭 배워라,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너도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사는 법을 배워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헐, 헐리우드 배우한테 은혜 받았어요. 확 기름 부음이 오는 느낌 받았어요. 요새는 아주 그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기 원해. 용서받았다.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 용서받은 자의 심령, 사랑받는 자의 심령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비판과 의심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뒤에서 말하는 것들과 술수 짓는 것과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명이에요. 영적 공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비판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아직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감사와 은혜와 용서의 주파수를 꼭 틀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다시 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다시 내 삶을 오늘도 새롭다라고 선포하며 눈을 뜨고 일어나고 찬송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변명을 못하시게 하세요. 너희들 걸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으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다시 한번 이사야서 돌아가서 4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는 나에게 기억하게 하라. 함께 좀 변론 좀 해보자. 너희들 생각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좀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론해보자. 변호사가 서로 변론하듯이, 검사와 변호사 하듯이 좀 변론 좀 해보자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변론의 초청에 반응하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선입견이 부서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잘못된 신앙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랬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 변론 좀 하자,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나랑 좀 변론 좀 하자, 나 그런 식으로 인생들을 경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식으로 인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론 좀 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아유 정말 아닌 것 같아 속상하고 막 이런 게 있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변론해야 돼요. 그때는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주님과 변론하다 보면 생각이 고쳐져요. 고집이 버려져요. 태도가 새로워져요. 주님이 변론하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디에서 변론하자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변론하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꽉 꺾어서 데려오지도 않으세요. 변론하자.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좀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 주님과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변론 좀 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변론이라 좀 하고 좀 불평이라 하세요. 그죠? 읽으면서 좀 불평을 좀 해보라고요. 그죠? 아, 이 변론하다 보면 설득당해요. 하나님께. 아,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본문을 김진홍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건 자기를 위한 본문이라시래요. 그분만을 위한 본문입니까? 우리 모두의 본문이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내 삶에 아주 그냥 지울 수 없는 오류가 있고 지울 수 없는 죄의 냄새가 나도 내가 그걸 깨끗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말 없이. 그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27절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의 길을 고집스럽게 변론 없이 그냥 가봐라. 계속 가봐라. 넌 처음 시조부터 처음부터 너희 조상부터 훌륭하다는 장군 임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길로 갔다. 가봐라 한번. 가봐라. 변론하지 않고 그냥 가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욕되게 되어 진멸당하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건 사망의 길을 갈 뿐이다. 나와 변론하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도 붙들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장지성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오셨는데 하면서 첫날에는 광야, 이 유대 광야 지역만 보여줬어요. 어우, 아주 그냥. 그리고 마지막 날쯤에는 목사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 난 몸이 많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한나절을 좀 갈릴리를, 거기 뭐 차 타면 한 3시간이면 가요. 2시간이면 다 가는데 거기는 너무 좁은, 경상도만 한 조그만 곳이어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됐었어요. 근데 어떤 건물에 오피스를 하는 이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전체 책임지신 매니저가 유대인인데 상당히 성경적 지식이 많아요. 뭐 전체 종교, 불교 뭐 이게 다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아주 깊은 최고의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뭐 기독교 뭐 다 똑같지 않냐. 뭐 이것저것 다 똑같지 않냐. 우리도 병환을 찾고 뭐 다른, 그러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 떠듬떠듬 하면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영어거든요. 생존 영어라고 리바이벌 영어로 막 안 되는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이사야서 53장 얘기를 했어요. 너 이런 분이 어떻게 하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한 거. 이사야서 53장에 너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찾아서 읽어봐라. 그런데 성경을 딱 찾는 거야. 찾다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똑같은 구약 성경. 딱 읽는데 읽다가 안 읽는 거예요. 그 왜 안 읽냐? 그랬더니 밑에 히브리 성 자기들의 성경 맨 밑에다가 이 부분을 읽지 마시오. 와, 대박.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죄사하시는 하나님 그 메시아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다. 그 연약하고 약하고 가장 약한 120명 문도 숨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로마가 쓰러지게 만들대도 많은 사람이 그리 쪽에 돌아가 총칼 없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갔냐. 나도 옛날 우리 집안에 옛날에 부디스트였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막 흔들려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지내냐. 제가 보니까 종교인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며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향해서 팍 쥐어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죄를 도말하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또 살아가는 우리 참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